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준비위원회가 2일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즈마여 경축 모임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